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15돌과 시베리 및 원동 지역 방문 5돌씩 즈음해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선러시아친선협회에서는 24일 평양의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연방특명정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